하고 있노라. 메말라도 걸음 주어 기름진 땅 만들어 살찐 나라 이룩하세 힘을 모아서 우리의 앞길엔 승리가 있다네. 내일의 행복이 우리를 기다립니다. 인생은 짧아도 역사는 흐르네. 우리는 역사의 주 기다림.